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9일 산토메 프린스페 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에바리스토 까르발류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진선 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산토메 프린스페 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